Fractal Tracks. Yeah. Untouchable. Yeah, yeah. Sleepy the sensation. Yeah. Yeah. 일상에 지친 사람들 keep your head up. Woo! 이제 용기를 가져봐. 용기를 가져봐. 쓰러질 내가 아니야. Hey, yeah. 그 바보처럼 서 있으면 어떡해. 내 꿈을 믿고 가는 거야. Yeah. 대개 후유증 월요병 아침부터 직업철 따분한 인생 때문에 실패된 작심 삼일금연 어제는 시간이 도끼처럼 가더니 구누른 시계가 고장나네 완전히 거북이 어제는 놀다 죽은 귀신이 붙었는데 구누른 내 정결 비비지 먹지도 못하던 커피 이놈의 직장 때문에 거느새 찾는 자판기 주름이 몰려와 눈치가 보여 지긋지긋한 이곳의 거리야 yeah. 바로 죽일 미니고피 목숨 건 사람처럼 반복을 하는 로그인 이곳은 사막 컴퓨터 노화 실수 난 혼자의 고아 신세가 이제 용기를 가져봐 용기를 가져봐 쓰러질 내가 아니야 hey, yeah. 그 바보처럼 서 있으면 어떡해 내 꿈을 믿고 가는 거야 Let's go Bounce 월요일 아침부터 쌓인 스트레스 속임 없이 오늘은 몸이 더 무거워 한 번만 쉬고 싶어 하루만 더 직장이 잘리는 건 너무 무서워 오늘 하루 난 죽었다 생각해 이번 주말을 상상해 밝게 빛나는 스테이지 위에 너를 갖게 되겠지만 주말까지는 막막해 달력에 써져있는 오늘 날짜가 빨간색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 그리던 기교기념일처럼 달콤한 나를 꿈꾼다 yes, 저번 주 주말도 이젠 추억이 되어 머릿속을 간지럽히네 월요일마다 두는 월요병 이제는 그만 날 좀 괴롭혀 이제 용기를 가져봐 용기를 가져봐 쓰러질 내가 아니야 바보처럼 서 있으면 어떡해 내 꿈을 믿고 가는 거야 Let's go 모든 게 귀찮은 월요일 딱 하루만 더 쉬길 원하지 Oh my god 매일 보는 광경이 환경이 날 반겨 반복에 반복 일하기 싫은 월요일 딱 하루만 더 쉬길 원하지 Oh my god 매일 보는 광경이 환경이 날 반겨 반복에 반복 지루한 하루 버릇처럼 아픔 내 팔자가 이게 뭐야 한숨 여기 나 혼자뿐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다 지루한 하루 벌어처럼 하품하고 내 팔자야 이게 뭐야 한숨 내 목을 조여오는 여기 나온 작품 시간이 멈춰있는 여기 탈출 이제 용기를 가져봐 용기를 가져봐 쓰러질 내가 아니야 hey, yeah. 또 바보처럼 서 있으면 어떡해 내 꿈을 믿고 가는 거야 박수 쳐 리듬에 맞춰 박수 쳐 리듬에 맞춰